보여줘야지 대체 너의 외모나 패션 스타일 성격 모든 것 완벽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바뀌어도 그게 나의 새로운 이상형이 되겠지 너는 내게 아마도 밀려오는 파도 막을 수 없다고 지금도 난 너가 보고 싶어 너를 안고 싶어 없으면 손을 잡고 싶고 너의 볼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어 너를 위해 강해질게 너와 같이 걸어